남조선 뉴스 1에 의하면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강제 납치된 우리 여성 정호분들에 대한 괴뢰 패당의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해서 유엔에 긴급 청원을 보냈습니다. 단체는 북 여성들의 신변과 수용 상태의 확인을 위해 그들을 만나게 해줄 것을 정보원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하면서 유엔 특별 보고관이 남조선 당국의 국제적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그 위반 행위를 폭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